너의 숨결이 그 손길이 나를 안아주었지. 널 위해 살 수 있다면, 널 위해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놓아도 후회하지 않아. 너에게 안긴 나처럼, 나에게 잠든 너처럼 오늘도 나 널 위해 살겠다. 너의 하루도 나로 시작 안아주었지. 널 위해 살 수 있다면.